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Premium Club. 오늘의 신청곡은 장미화의 안녕하세요. 홍진영과 DJ 아웃사이더가 부릅니다. Let's go. 희망은 고랭과 절망은 절망은 내게 간다는 사랑을 수많은 밤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사랑 이건 막 속에서 피어나는 고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꽃 변하지 않아 내 맘은 떠나지 않아 속에서 고마워진 사람 위에 그려진 너와 나 원하고 원해도 내 맘을 도와주 위해 소중한 사랑은 떠나가던 그림을 그려 사랑은 떠나가도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대가 떠나가도 내 맘은 변하지 않아 사랑은 바보 같은 것 뜻하려 버리고 같은 곳을 바라다 모르는 것 지능에는 모든 것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 그대가 모르고 말해도 너만은 너만을 거라고 말하겠어 사랑은 바보 같은 것 뜻하려 버리고 같은 곳을 바라다 모르는 것 지능에는 모든 것 뭐라고 난 할 수 있을 거라 돈 너라는 애도 없이 잠 못 이루는 매일 밤이 눈에 보내 나 바꾸는 운동에 해맞지 말걸 하얀 눈에 눈물이 마르도록 함께줄게 그대가 내 마음에 들어와 살며시 나를 감싸잖아 지우던 그대를 보고 남은 말에 그건 말이야 너뿐이라고 내게는 오직 한 사람 나 그뿐이라고 내게는 마지막 사랑이 너와 내가 만들어갔던 영화 속의 주인공은 너야 사랑의 목마른 내 마음의 태기야 그대께 마지막 소천사 영원히 너를 지켜주고 내가 사랑은 바보 같은 것도 팔을 벌리고 같은 곳을 바라다 보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 사랑은 미련을 거라고 그대가 모르고 말해도 너만은 나만을 거라고 내 맘은 떠나지 않아 사랑은 바보 같은 것 변하지 않아 내 맘은 떠나지 않아 사랑은 바보 같은 것 두 팔을 벌리고 같은 곳을 바라다 보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 소리 질러